It's you and me in this world. 내게로 다시 와 time me. 날 구원할 거라면 just come kiss me and bite me. You're the one so memory. 널 찾은 내 세포는 scream. 이제 너를 wanna hit a bit. 운명은 우리 다시 밝혀냈지. 감히 bad bad bad 나를 괴롭힌 뭔가 찾아 헤매는 dreams. Though lost when you're next to me. 잠시 잊혀진 나의 이름이. Thank you.